왜래 시끄럽노? 나랑 함께 기분 다 좋다 기분 다 좋다 좋다 기분 다 좋다 좋다 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데 글씨듯이 한다 보면요 하늘 비뚤어져 하늘 비뚤어져 죽지라비 비가 꺼지세요 동우연되니까 큰일 났다고 가까우는 정판인데 정판도 전하고 노래도 전하고 못하는 일 없는 동우연 그게 책임 기준 죽이라 오우는 적을 죽이라 미국은 비리 뒤에 서서 야 기분 좋다 원들도 밤낮없이 입에 대원해 다시 부정한 하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심심한 어디 꿈이지 책임 기준 죽이라 떠오른 적을 죽이라 미국은 비리 뒤에 서서 야 기분 좋다 원래도 밤낮없이 입에 대원해 다시 부정한 하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심심한 어디 꿈이지 아무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심심한 어디